텅 빈 듯한 밤이 오면 이렇게 또 너를 불러. Yeah, I'm lost, can I come over? Yeah, I'm lost, can I come over? I just wanna say I'm sorry. 이런 내가 너무 싫어. Yeah, I'm lost, can I come over? Yeah, I'm lost, can I come over? Baby, don't do me like that.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. 우리 멀어진 건 알지. 각자 이야기 묻어둘까. 좀 늦었지.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냈지. 다시 시작하는 우리 두 번 다시 헤어지지. 텅 빈 듯한 밤이 오면 이렇게 또 너를 불러. Yeah, I'm lost, can I come over? Yeah, I'm lost. Knocking on your door, yeah, yeah. Blood on the floor, yeah, yeah. Checking on your door. What the hell am I doing this for? You act like done with the past life. Then you pass like dust and flashlight. Smoky black night. We should that right. But I hate metaphor. 텅 빈 듯한 밤이 오면 이렇게 또 너를 불러. Yeah, I'm lost, can I come over? Yeah, I'm lost, can I come over? I just wanna right now. 빛없는 삶 그저 별한 그 아아 아프고도 웃고 상관없어. Can I 너랑 다 잊지 않아. My savior 내 가로와도 배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. I'm past the pain. 매일 나와 싸우는 이유인지. 그래 답을 찾은 로버 난 노저. Can I come over or over 'cause it's not over.